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나누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시리즈를 그 중요한 것들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저녁립에 인도할 때는 제가 낮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강의 설교를 했었는데 저녁 시간에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처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성경 퀴즈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 벌써 그게 2년이 훨씬 지나서 가물가물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해 주시도록.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성경 퀴즈 문제를 내볼 텐데 한번 답을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 하신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냥 단답형을 기대했는데 구절을 말씀하시네요. 야, 대단하십니다.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죠? 또 그것을 달리 말하면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같은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곧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죠. 하시기 전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는데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역시 센스가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역시 그 정도 되면 이제 척하면 척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이거죠. 4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깐만요. 예, 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무슨 일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도 하나님 나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증거한 것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상, 예수님이 오시고 전하시고 증거하시고 사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은요, 모든 것, 사실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도 그렇고요, 삶도 그렇고요, 사역도 그렇고요, 기적도 그렇고요, 비유도 그렇고요, 십자가와 부활도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그야말로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이걸 말하고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인 질문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가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토록 강조하시고 이걸 위해서 오셨고 모든 것이 다 이것을 증거하셨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그럼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말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영생이 떠오르죠. 아, 예.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세요? 천국. 예. 천국이 떠오르시죠? 예. 하나님 나라라는 말과 그걸 한자로 쓰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게 한자로 쓰면 천국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이 생각이 나죠.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을 생각하셨고 천국을 생각하시면 혹시 이런 그림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죠? 뭐예요? 천당. 천당, 그렇죠? 천당.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지금도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천국 하면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가 죽으면 이제 사후에 가는 그 영광스러운 그 복된 나라. 그것을 보통 하나님 나라, 천국, 또 천당 뭐 그랬죠. 이런 것을 아마 그려보았을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잖아요. 보통 이렇게 천국 하면 천당을 생각하고 또 많은 경우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통 이 개념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여러 주제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자고요. 하나님 나라 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는가? 한 단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걸 이게 단어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훨씬 이게 딱 직감적으로 오는데 그런데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천당 하면 뭡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거든요. 그럼 과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당이 곧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인가? 그래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딱 한 단어,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는 뭐다? 다스림이라고 생각해요. 다스림.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스림. 다스리는 건 누가 하는 거죠? 보통 다스리는 건 누가 해요? 왕이 하죠, 왕이. 그렇잖아요. 왕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은 뭘 떠올라야 된다고요?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 사상, 그게 하나님 나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다스립니다. 누가 다스려요? 내가 다스립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 그렇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지 나라다 그래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아, 이렇게 이해하면 먼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땅 있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대한민국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땅이 있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게 헌법 1조 1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국민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 주권이라는 말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죠. 대한민국의 그 영토는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정의하지만 사실 조금 더 짚고 들어가면요, 대한민국의 다스림이, 통치가 발휘되는 곳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가령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은 대한민국 영사관이 있습니다. 오타와에 가면은 대사관이 있고요. 그 영사관과 대사관은 어디에 있어요? 캐나다 땅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영사관과 대사관의 그 주권은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려워지네. 오늘은 이렇게 말이 안 되죠. 이 대사관과 영사관은 어느 나라 땅일까요? 어느 나라 땅입니까? 대한민국 땅이에요. 어디 있는데? 캐나다에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명동에 가면은요, 그러니까 덕수궁 역에 가면 캐나다 대사관이 있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이 있는데 서울에 있어요? 그 땅은 누구 땅일까요? 대한민국 땅입니까? 캐나다 땅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죠. 주권이 미치는 그 영역은 그 나라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땅에 있지만 캐나다 그 주권이 그 통치되는, 다스림이 그 발휘되는 그 대사관은요, 캐나다 땅이고, 반대로 캐나다 땅에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주권이, 그 통치 다스림이 미치는 그곳은 대한민국 땅이에요. 그게 주권입니다. 주권이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나님 나라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민 누구예요? 나라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굽니까? 나. 예, 아멘. 나라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여러분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중국적자들입니다. 전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의 국적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국적, 하나님 나라의 국적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죠.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가 어디예요? 예? 고향제일교회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까? 아닙니까? 영토예요? 맞아요? 확실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요, 아까 뭐라 그랬죠? 한국 땅에 있지만 캐나다 대사관은 캐나다 땅이라고 그랬죠. 캐나다에 있지만 한국 대사관, 한국 영사관은 대한민국 땅이라고 그랬죠. 왜 그래요? 주권이 행사되는 곳은 그 나라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향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면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고, 사단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면 뭐예요? 사단의 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땅. 하나님 나라의 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닌 것 같은데. 예,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요, 교회가 큽니까 하나님 나라가 큽니까? 하나님 나라가 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큽니다. 가령 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일곱 교회들, 그렇죠? 그 일곱 교회들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터키에 가면은 뭐만 있어요? 저도 안 가봤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무너진 터만 있대요. 어떤 데는 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가 거길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뭐예요? 그 지역 교회는 어떤 점에서는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역사 속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땅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세 글자. 다스림. 자, 이제 스피드 퀴즈를 하십니다. 스피드 퀴즈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단어가 있으면 한 사람이 설명하면 상대방이 맞히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맞히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속도가 좀 느린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스림.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생활하시고 또 직장생활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나서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면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예배당을 나가는 것과 동시에 끝!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나를 다스리고 사단이 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도록 맡겨버린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스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될 것이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일부러 이 찬양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 이 찬양을 했는데요. 아,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임할 것이다. 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그리고 앞으로 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앞에 있죠?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말씀하세요. 언제? 어느 때? 그 앞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무엇을 쫓아낸다면? 귀신을 쫓아낸다면. 즉 귀신은 뭐겠어요? 사탄, 마귀, 귀신. 뭐예요? 사마귀. 이 사마귀를 쫓아낸다면, 사마귀를 쫓아낸다는 건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의 다스림이 있었는데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주권을 내쫓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거기에 뭐가 임하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내쫓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제자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너희 안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질문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앞으로 미래에나 임하겠지. 뭐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그 헬라어 단어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함께 너희 안에 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 공동체 안에 계시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이루어 주시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르치시고 사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뭘 증거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걸 증거한다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공동체, 제자들 가운데 함께 있으므로 이미 너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달리 표현하면요.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대요. 너희 손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이미 가까이 와 있다. 너희 손이 손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여기 뭐라 그럽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는 그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손으로 잡을 정도로 가까이 와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우리 안에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십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어서 고통당하는 사람, 사회적인 관계, 그 누굽니까? 삭개오 같이 사회적인 관계가 깨져 있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옥에 갇히고 눈 멀고 주리고 우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 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거기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이런 치유의 사건들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행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든 사건들은 다 무슨 증거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로 증거해 주셨고 치유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서로 깨어진 관계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시고 또 그 평강을, 샬롬을 다시금 되찾도록 역사하셨죠.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다스림에 그 사단의 권세에 가장 큰 힘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사단의 무기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으로 사람을 휘어잡고 그 고통 가운데 사람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단이 승리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건 뭐예요? 사단의 권세가 죽음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래서 오늘 무슨 찬양했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가져왔다라는 것을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그 주의 보혈 제가 찬양하면서요. 제가 몇 년 전에 과테말라에 이제 선교를 가서 거기 원주민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도 이 찬양 하더라고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제가 이 찬양하면서 그 장면이 이 선이 벌써 몇 년이 됐는데 2011년이지 제가 지금 꽤 오래됐는데 그 장면이 선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 찬양을 하죠? 물론 그들은 한국말로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어로. 제가 그 스페인어를 모르는데 고 주의 보혈 할 때 뭐라고 하는지는 알아요. 뽀데르 뽀데르 하면서 주의 보혈 하는데 뽀데르 하는데 그냥 우리도 따라 하는 거예요. 막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멜로디 그 뭐예요? 가사는 언어는 다르지만 멜로디는 곡조는 똑같은 거예요. 그들도 주의 보혈을 하는데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야, 천국에 가면 미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의 흰옷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각국 나라의 말로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이런 게 이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의 말은 다른데 그 하나님의 보혈의 은총, 그 하나님의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능력, 그것을 자기 방언으로 자기 난 곳 언어로 말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러한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또 뭐라고요? 앞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임할 거예요. 언제 임하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임합니다. 그럼 차이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완성돼요. 완성된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고통을 당하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진 걸 경험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이 다 완성되지 않아서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죄의 본성이 역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 그때는 더 이상 그 싸움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싸움을 완성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눈물이 없어요. 그때는 다툼이 없습니다. 그때는 고통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완성된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재림 때 임하게 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절을 2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들 가운데, 말씀들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잠자고 있지 말고, 등잔불 기름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있지 말고 깨어 준비하라 말씀하시죠. 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달란트를 잘 관리하고 또 그것을 잘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요, 죄의 권세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단의 최종적인 멸망과 그리고 모든 죄로 인한 영향력은 다 소멸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의 고통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은 완성된 충만한 그 평강의 복만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4장 25장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임하게 될 것이요, 그때 완성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사를 한번, 아니 흥준 형이 아직 찬양 안 할게요. 예,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뭐라고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나 나나 별반 차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 때 최종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나라에 증인된 자들로서 소망의 날을 어떻게 산다고요? 앞서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망의 날을 앞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인데 그 소망의 날을 현재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걸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앞서서 살아가고 그것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고 이 노래를 우리가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요, 저희 주일 예배 임례송을 이 찬양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능력과 어떤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실 것인가? 이 찬양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날을 예배 현장에서 앞서 사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증인된 자로 다른 삶을 소망의 날을 앞서 살아가는 것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게 뭐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방금 했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무슨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뭘 간구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아이, 스피드 퀴즈 그제 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면은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요?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라 그러는 걸까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앞으로 임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영적인 전투가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죄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지만 계속해서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일터 속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길을 가도록 사단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해방된 자인데 거기에 얽매인 자로 살아가지 않고 자유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평강과 샬롬과 그 기쁨을 지금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그걸 확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 주십시오. 간구하라는 겁니다.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첫 번째는 간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임하소서 이 기도에는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예, 서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황장로님 잘 기억하시네요. 서약이 의미가 있어요. 서약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라 임하옵소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간구의 의미도 있고요. 그 기도를 하는 내가 뭐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다스리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기도하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약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늘 기도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서약의 의미는요, 그러니까 내 일터, 내 직장, 내가 사는 집,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러한 현장이 되도록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실 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맞추느라고 그 네 번째 내용은 다 줄이고 딱 두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간구의 의미가 있고 서약의 의미가 있다. 자,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맨 끝에 거 우리 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 예수님의 전하신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다스림은 뭐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임할 것이다. 그리고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앞으로 임하여 완성할 것이다.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나라의 임하옵소서 기도할 때는 무엇의 의미가 있다고요? 간구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다스려주세요. 우리의 아들, 우리 딸,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주세요. 우리의 일터를 다스려주세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으면 거기에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스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휴대폰도 다스려주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간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뭐 하는 의미예요? 서약하는 것, 서약하는 것. 서약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이 예배당 문을 나서서 집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뭐 교회에서, 또 이 사회에서 하나님, 내가 사단의 다스림 아니라 내 죄의 본성의 다스림 아니라 내 욕심과 욕망의 다스림 아니라 이 세상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겁니다. 서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간구하는 게 성령 하나님. 날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 다스려 주세요. 우리 아이 다스려 주세요. 우리 가정 다스려 주세요. 우리 교회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사회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것이 확대되도록 그것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겠죠. 서약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또 백성으로서 그 사실을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통치의 복과 또 우리를 통하여 밖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